북녘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또 북한의 딸 주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과 안부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책을 사서 보라고 권유를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두 번 이상 읽지 않을 거면서 책을 사두면 집에 참 많이 쌓이잖아요. 특히나 이 집이 좁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읽기를 반복해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신기한 책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삶의 지혜가 새롭게 성령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매번 성경을 다 읽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평생 몇 번을 더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서 성경만큼은 꼭 집에 한 권씩 비치해두고 읽고 또 읽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대의 명사나 지식인들이 많은 책들을 소개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성경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군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읽은들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다면 글쎄요, 그 지식의 올바른 기준, 진리의 올바른 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한 번도 일독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받들어서 올해는 꼭 일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188kHz와 1566kHz 두 주파수를 통해서 북녘과 러시아, 중국에도 이 방송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챙기고 또 영혼의 건강, 목사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소감이나 사연 신청하시려면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힘을 내서 오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잘 오실 수 있도록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힘 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북한에서 선교사로서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지 못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 우리 통일이 됐을 때 만나고 아니면 하나님 함께 계신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받아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서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해야죠.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허리 통증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디스크, 이제 탈출증, 그리고 추간판 협착증, 그리고 척추 결핵 등의 다양한 이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이 허리 통증의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픈 증상이나 자세를 관찰하면서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뭐, 중간에 걷다가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추간판 탈출인가? 척추관 협착증인가? 뭐, 지하철 이렇게 막 사람들 오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한 주간에 좀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은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 한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한방에는 양방처럼 뭐 두간판 탈출이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증만 이런 굉장히 이렇게 거창한 진단명은 사실은 아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우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뭐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어요. 어허. 아니면 또 누가 불러서 대답하면서 휙 돌아서다가 허리가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아파졌어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허리 아픔을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요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소위 쉽게 말하면 그 뭐 아 나 삐었어 이런 네. 건가요? 네. 아. 그때죠. 야, 뭐 저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본 적은 없지만 뭐 관절 뭐 발목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갈 때 그렇죠. 네. 모두가 살면서 뭐 손목이나 발목 정도 그럼요.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어혈 요통을 예. 겪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이게 좀 만성화? 이렇게 좀 길어져서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이 네. 계속 길어지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어혈요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허리가 계속 아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허. 그런 경우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좀 있으시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한방에서는 노인 내에서 나타나는 그 허리 아픔을 신허요통이라고 해요. 한방에서 신이라는 것은 양방에서는 공팥을 얘기하지만 한방에서는 그 뼈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허하다 하는 건 뼈가 허하다. 많이 썩기 때문에 허하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사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허리에다 침 받고 이런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보약을 써도 허리 통증이 많이 해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 보약 먹고 낫는 네.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나이하고 많이 연계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허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한의학적인 허리 통증의 분류도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요통, 한성요통 같은 말이에요. 아, 같은 말입니다. 예, 한이라는 건 찰한. 아하. 예, 냉하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 한요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요통이라는 것은 추위와 관련된 지금 춥다는 예, 요통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추운 날씨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의 흐름을 장애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몸에서 경락은 몸 안에서 뭐 거미줄처럼 쫙쫙 뻗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이라든가 신경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락의 기능이 찬 기운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이렇게 쉽게 통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혈관의 흐름이라든가 신경 기능 이런 데도 비슷한 작용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학적 이론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어허. 이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면서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찬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체의 기능을 통하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가 추우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절대 소통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통증이 발생한다. 우리가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있거나 찬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예, 한성요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통즉불통, 불통즉통. 아, 이거 뭐 목사님 여기에다가 앞에 성령이라고 한자 딱 붙여도 말이죠. 성령 통즉불통, 성령 불통즉통. 역시 이게 말이 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좀 목사님? 네, 맞습니다. 말 됩니다. 네, 말 되는 것 같아요. 말, 말 됩니다. 저 완전 무슨 뭐 사이비 돌발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말 붙이고 보니까 성령님과 계속 교제한다면 네, 네, 네. 영혼에 맞습니다. 아멘. 통증이 없을 것이라고 네. 믿습니다. 네. 야, 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네요. 이 한의학이 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네, 뭐 참 그럴 듯하게 또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들어도 이게 설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이런 통증이나 뭐 이제 또 어혈 요통이라고 하시는 부분들 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잤을 때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뭐 입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사장님. 그럼요. 네. 오랜 시간 습한 곳에서 또 일을 했을 때 지하나 이런 데서 네. 일했을 때 이런 증상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네, 나요. 많죠. 이런 증상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혈요통이나 신호요통이나 한요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습한 곳에서 오래 일했을 때 발생하는 습요통이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뭐 허리와 무릎이 무겁다, 쑤신다, 비가 올 것 같다 아, 이런 정말 표현을 신기하거든요. 예, 하잖아요. 네. 바로 이럴 때 발생하는 허리 아픔을 바로 습요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습한 느낌만 제거를 해줘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만큼 이 습한 기운과 허리 통증은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왜 김 먹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습기 제거제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걸 집에다 싹 깔아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농담이었습니다만은 네. 아 습기만 제거를 해줘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통증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 네. 말씀이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양방적으로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결핵 등과 같은 허리 통증으로 분류를 한다면 한의학적으로도 어혈 요통 신허요통. 지금 신허요통은 이제 좀 노환이라든지 네.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뼈가 약해져서 네.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요통, 이제 추운 곳에서 네. 오랫동안 있을 때 어떤 또 오는 통증, 습요통, 이 습기가 많은 곳 이런 네 가지 분류의 통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습요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만 있어도 통증이, 아니, 습기를 이게 좀 제거를 해도 네.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허리 통증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양방학적인 진단명들로 설명하기보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한의학적 진단명에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외상이나 우리가 아까 삐끗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어혈요통이라고 했잖아요.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피를 뽑게 되는 거예요. 어혈을 풀어주면 경락의 흐름을 한번 잡았다가 놓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고요. 피포롭게 멍이 들지 않아도 어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를 그 뽑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하면서 근육 풀어지고 그 외에 뭐 침 치료를 하든가 뜸 치료를 하든가 거기에 맞는 해당한 치료들을 예, 해서 경락의 흐름을 안정시켜 주게 되죠. 자, 신호요통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장시간 통증이 발생하고 주로 예, 노인에게 많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노인분들 치료는 사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만성질환이라 네.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그 치료할 때는 그 질병을 알았던 기간이 3배 정도 기간이 3배요. 걸린다. 그래야 완치가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노쇠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 통증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까처럼 신체의 원기를 높여주는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침 맞고 뜸 뜨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드시고 기분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또 이 찬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를 때 북녘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네. 또 러시아에서 듣고 계시는 러시아 노동자, 이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로 가 계시는 그런 많죠. 노동자분들, 네. 그분들 중에서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데서도 네. 이제 뭐 사실 참 힘든 노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한요통, 이게 좀 뭐 추위를 좀 제거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갑자기 찬 곳이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이 들어간다 해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확 없어졌네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통증을 위한 그런 치료에 훨씬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좀 더 호전 반응이 빨리 나타나게 하려면 될수록이면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도 치료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허리 통증에 많이 이용하는 한방요법으로서 솔잎찜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우선 찜질 자체가 우선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거기다가 솔잎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솔잎찜질은 솔잎을 증기로 쪄서 그다음에 그 가재천 같은 데 싸서 그걸 허리 아픈 데다가 우리가 뭐 합해 가듯이 예 그렇게 찜질을 하는 방법인데요. 솔잎은 사실 굉장히 신선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리고 사시장철 쇠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늘 푸른 소나무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데다가 비타민과 엽록소, 철분 이렇게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솔잎찜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동의보감에도 보게 되면 솔잎은 풍습장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풍습이라는 것은 아까 습은 습한 곳에서 일할 때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은 곳 그리고 굉장히 습한 기운 이럴 때 허리가 무거우면서 아픈 이런 질환에 솔잎찜질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어나 걸어라 시간. 정말 방송 제목 그대로 여러분 허리 회복해서 일어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또 물리치료라고 하잖아요. 이 네. 운동과 또 지난 시간에 업간체조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작업이나 업무 중간중간에 규칙적인 뭐 체조 정도만으로도 네. 이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좋은 걸 먹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자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운동요법이 있을까요? 우선 뭐 운동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운동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간 체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허리나 근육이나 이런 걸 이완시켜주는 작용도 있지만 머리도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업무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업간 체조를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근육 속에 산소량이 많아지고 이래서 근육이 쉽게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동은 뭐 걷기나 등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건 시간을 길게 짜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칭. 예, 잠시간을 내서 뭐 충분히 꾸준히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사실은 뭐 잠깐 한다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하는 흉내만 낼 뿐이지. 그렇군요. 조금 꾸준하게 해야 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저는 운동이나 찜질요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세 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보통 지금 휴대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 손으로만 맞아요. 계속 이렇게 그 손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근육들이 한쪽 쓰던 근육만 쓰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 되수록이면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들이밀고 배를 구부리지 말고 배에다 힘을 딱 주고 허리, 무릎, 발목까지 직각 이렇게 앉는 습관을 붙이면 허리 자세도 교정이 되고 근육도 덜 피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의 그 치료나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사후 약방문 하지 말고 평소에 운동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바른 자세를 평소에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빈부 귀천 뭐 남과 북 막론하고 누구나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른 자세를 네. 유지하면서 허리 건강. 잘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오늘 다양하게 한의학 관련해서도 저희가 허리 관련한 질환들을 종류를 알아보고 또 예방법을 알아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금방 실증내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말이죠. 영혼에도 이 건강의 척도가 있다라면 꾸준히 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실증 나고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매일매일 뭔가 이 신앙 관리,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매일 읽는다든지, 뭐 묵상을 매일 큐티집 이렇게 뭐 큐티집이라 하면 이제 뭐 북에 계시는 분들 뭐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매일 매일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뭐 또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데 그 외에도 또 매일 기도 시간 정해서 한다든지 문제는 매일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저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기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어요. 자유. 예.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못한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한 번씩 가다든지 일주일 한 세 번 한다든지 그렇게 뭐 일주일 두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습관들을 좀 천천히 하되 깊이 있게 보면서 멀리 보면서 일단 먼저 좋은 습관을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진 않고요. 또 너무 강조해 보면 율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하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되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흘 내주하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할 수 있도록 검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무리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매일 하기 좋지만 한 일주일 한 두세 번 운동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두세 번을 그걸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 두세 번 하더라도 예.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좋으면 네.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운동을 추천을 할 때 처음에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치고 그 하기 싫어져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예, 뭐 일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뭐 한 두 달 했는데 몸이 가벼워지거나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말씀 뭐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점점 그게 내 마음에 꽉 차면서 또 다른 말씀 듣고 싶고 다른 말씀 읽고 싶고 네네, 다른 교제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전부도 욕심내면 어려울 네.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 좋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된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함께 하는 모습은 좋겠습니다. 북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아니군요. 네. 이스라엘을 전체를 분란 속에서 다시 통일한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다윗왕.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 다윗왕인데 이런 말씀이 성경 열왕기에 등장을 해요.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 이분도 뭐 이렇게 뭐 그 한여통을 알았던 건지. 네. 이불을 덮어도 아직. 우리가 연세가 들면 무릎이 시리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사실 모든 뭐 무소불위에 권력을 갖고 또 천하를 호령했던 이런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사실 나이 앞에서는 참 별 수 없구나라는 이런 무상함을 또 느끼게 하면서도 그런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속사람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란 말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우리 피디님, 우리 선생님의 보이는 모습이 겉모습이고요. 그러나 또 선생님들의 피디님에 대한 태도, 덴데미, 인격 이런 것들이 바로 속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두, 그 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태도를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은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화장을 하고, 또 참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씀씀이, 또 마음의 태도, 이런 게 있어서 남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깨는 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저 흐름하여도 저 비싸지 않는 옷을 입어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고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뭐 날마다 후패하나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뭐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평가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그렇죠. 속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였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점 아플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아픈 것이 정상이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아무리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날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 우리 마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병상에서 방송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고통을 능히 뛰어넘고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치유를 받아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또 성숙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우리 마음이 되기도 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되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장된 모습으로 날마다 발전되기를 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명지 홀리 보이스의 음성으로 내가 명지 홀리 보이스의 음성으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 나사렛 선교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성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고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당국에서는 신속한 해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망하게 하는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했습니다. 불의함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불의와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과 도움보다 이웃나라 앗수르의 심과 말의 심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엎드려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지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까지 말씀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입니다.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겠습니다. 실패한 지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을 크게 벌리시고 돌아올 당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백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장 아버지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빌면 저를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의 등에 올라타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는데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비참 만들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돌아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슴으로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돌아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하교회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2000년 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시는 모든 지하교회의 지도자분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3월 14일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